생각하긴 어딘가 안 보낼 거예요. 내 사랑은 왜 결국 변해요. 미안해 거짓말 안 들을 거예요. 난 이대로 미쳐버릴 거예요. 그대 하나만 바라봤는데 사랑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별이란 느낌 살면서 내가 느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했는데 병신같이 들키지만 않았어도 갖고 놀기 딱 좋았는데 아깝게 됐는 나로선 야 미안한데 네가 왜 우는지 난 잘 모르겠어. 괜히 죄책감 들잖아 그 얼굴 치워줘. 뭐 나도 알아 네가 나한테 정말 잘했던 거 믿음 단 하나 네가 내게 바랬던 거. 근데 난 개새끼고 버릇 쉽게 난 못 주네. 야 미안해 어쩌지 젠장 눈물 안 멈추네. 자 지금부터 네가 원한 진심 아플 거야 어쩔 수 없어 이게 진실. 말이 입 밖으로 막 달아나네. 멋대로 난 짓거리고 내 맘은 가난하네. 야 난 너 사랑하네. 눈물이 지겨웠고 마음이 지겨웠고 네 사랑은 언젠간 갚아야 될 대출금 같았어. 옆집 구함치고 넌 내 앞에 소리치고 네 고향이 나를 개 쳐다보듯 보네. 거짓말 하긴 어딜까 안 보낼 거예요. 내 사랑은 왜 결국 변해요. 미안해 거짓말 안 들을 거예요. 난 이대로 미쳐버릴 거예요. 그대 하나만 바라봤는데 사랑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별이란 느낌 살면서 내가 느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했는데 변하는 사랑에 대해 아쉬워 말라고. 너 TV 영화 소설관 애초에 달라. 너무 난 진절이 나는 이 사랑의 끝을 느껴. 비극인지 희극인지 일단 짙게 울어. 난 무슨 사랑을 다 할 것처럼 말해. 감정 연기해 눈물 날 것처럼 말해. 그땐 진심이었다던지 나도 아픈데라던지 내가 봐도 제법 자세 좋은 연기. 울고 있는 너 나는 짜증이 났고 머릿속엔 저녁 메뉴 고민을 했어. 내 입술이 오늘 너를 아프게 해도 안녕이라 할래. 세상 잔인한 말로 강남대로 970 다시 본다면 부디 너는 고개 돌려 가시옵소서. 수영도 못하면서 난 바다로 갔고 사랑할 줄 모르면서 너에게 왔었네. 거짓말 하긴 어딜까 안 보낼 거예요. 내 사랑은 왜 결국 변해요. 미안해 거짓말 안 들을 거예요. 난 이대로 미쳐버릴 거예요. 그대 하나만 바라봤는데 사랑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별이란 느낌 살면서 내가 느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했는데 알면서도 속고 속고 또 속아도 믿는 게 믿음이라 믿는 너 병신같이 네가 예뻐서 그냥 한번 꺾었어. 도화지 마냥 하얘 낙서 한번 해봤어. 알면서도 웃고 웃고 또 웃으며 한 인척 가슴에 넌 묻었어. 바보같이 네가 예뻐서 그냥 한번 꺾었어. 도화지 마냥 하얘 낙서 한번 해봤어. 거짓말 하긴 어딜까 안 보낼 거예요. 내 사랑은 왜 결국 변해요. 미안해 거짓말 안 들을 거예요. 난 이대로 미쳐버릴 거예요. 그대 하나만 바라봤는데 사랑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별이란 느낌 살면서 내가 느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했는데